하지 않아 아니면 내가 아닌 척하는 것도 난 그저 온전한 영혼 가진 사람을 원해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억지로 짓는 미소도 바람에 실리는 약속도 멈추지 않아 네 발걸음에 담긴 진실과 놀 감정의 담핏 혀와래 완벽할 필요 없어 시간은 흘러가지만 다 진실은 남는다 그리고 영혼이 선할 때 사랑은 꽃 핀다 Oh yeah 도화는 바라지 않아 난 그저 추진함과 따뜻함을 원해 가면이나 이그드 원치 않아 난 항복과 사랑을 원해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넌 너만 진실아 신하의 진실이다 진실이 더여 하지만 진심을 다 돈이 높이면 내 세상은 너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내게 진실해 사랑과 존중 존재감을 더 필요한 모든 것